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.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.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. 머물다 가셔요.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.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.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. 그러다 밤이 찾아오 걸 갖고도 She is everything to me. 지친 나를 감싸 안아줄 그대, 나를 반겨줄 천사 같은 이름. I'm not afraid to die. 지가 않아서 이제야 꺼낸걸요 내 손잡아요 읽었어 마냥 즐거웠던 내 마음은 한순간 무거워졌어. 안녕이란 글자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 보았어. 마냥 웃음 짓던 내 얼굴은 한순간 어두워졌어. 왜 그리 갑자기 떠난다 했어. 왜 그리 쉽게 안녕이라 했어. 처음 만날 때처럼 말야. 왜 그리 갑자기 떠난다 했어. 왜 그리 쉽게 안녕이라 처음 만날 때처럼 말야. 안녕은 그리 쉬운 게 아니야. 우리가 처음 만날 때처럼 말야. 쉴 수가 없어 움직일 수조차 없어. 비가 온다 그날처럼 나올 수도 없고 웃어볼 수조차 없어. 비가 온 날 눈이 되지 못한 채 기억 속에 November rain 서면시 두렁가에 미친 날 또 미친 날 들려오는 그 소리에 감춰둔 기억마저 젖는 잊혀질 수 없어. 기억은 계절을 흘러 비가 된 날 눈이 되지 못한 채 기억 속에 November rain 서면시 두렁가에 미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감춰둔 기억마저 젖는 날 오 젖는 날 다시 두 눈가에 맺힐 때 또 맺힐 때 들려오는 빗소리도 따스한 추억으로 흐르기 없어. 있었던 듯 말려 울려 한바탕 욕을 퍼붓고 또 드리운 장마 빰빰빰 노란 듯 펴보았던 기지개는 영원한 새벽을 너의 기도 내일도 아무렇지 않게 떠오를 희망 이곳을 힘을 주소서 오늘 밤 잠겨진 마음끼리 피 흘리고 또 헐키고 깨물어서 더는 더는 찾을 리 없대도 그대 나를 사랑이라 불러주고 하나 없는 내 인생길. 내 아버진 주무시려나. 오, 뭐가 두려워 그리 도망을 치느냐. If I could go back to bed last night, 새까만 이눈 속에 밝게 빛나는 별들을 보겠어. 요상한 몸동작 속에 사랑이란 이름은 어울리지도 타당하지도 않아. Baby 무슨 말해도 너는 wanna kiss me by 네 생각을 해줄게 wherever you go. What can I say to you my youth say goodbye. 나 홀로 취한 그날 밤 널 괴롭히던 밤 이제야 내 모습이 두려워. 나 홀로 지새는 이 밤 날 깨우는 starlight 널 본다. See your eyes. 그대로 둘 순 없어 나 내 서툰 사랑 속에 넌 두려워해 wherever you go. What can I say to you, my girl? I'll never say goodbye. 나 홀로 취한 그날 밤 널 괴롭히던 밤 이제야 내 모습이 두려워. 나 홀로 지새는 이 밤 날 깨우는 starlight 널 본다. See your eyes. My love is strong than your heart. 깊은 밤 너의 꿈속에 커다란 상처를 준 난 I'm not your man. 나 홀로 취한 그날 밤 널 괴롭히던 밤 이제야 내 모습이 두려워. 나 홀로 지새는 이 밤 깨우는 starlight 널 본다. See your eyes. Whoa, no. 나 홀로 지새는 이 밤 날 깨우는 starlight 널 본다. See your eyes. My love is stronger than your heart. My love is stronger than your heart. 어색한 우리 사이 하나의 해답. Love, love 말로 하긴 나 뜨거운 여전히 이른 듯한 우리의 충성. Sexy 경건하게 두 손은 그 허리춤으로 그때 나의 유니버스 힘찬 나의 로켓 저 멀리 날 보내줘 Tell me what you wanna do. 복잡한 내 마음 알릴 길이 없어 내 표현력이 좀 부족한지 아무 말도 떠오르질 않아 하얗게 취한 밤 날 모르던 달빛도 내 비틀거림에 안쓰러운지 날 환하게 비춰주네 날 그 달빛에 동정 섞인 저 환한 빛이 싫어져 조급해진 내 마음은 못 쫓아간 나의 귀한 발걸음 하얗게 취한 밤 날 모르던 달빛도 내 비틀거림에 안쓰러운지 날 환하게 비춰주네 구름 뒤로 사라져 You're beautiful You're beautiful Ooh. 그 마음은 또 따스해 차갑게 굳어져 버린 내 맘과 Look at the star 너 같아 한없이 멀기만 해 넌 또다시 날 피해 구름 뒤로 사라져 버려 내가 닿지 못하게 너를 잊지 못하게 멀리 찾지 못하게 멀리 저 별 좀 봐 너 같아 한없이 멀기만 해 Look at the star 너 같아 한없이 멀기만 해 넌 또다시 날 피해 구름 뒤로 사라져 어디쯤 가시나요 성도 모르는 이 말 오시는 길이 지셨나 풍악을 울려라 저 멀리 멀리서 내 님이 볼 수 있게 슬픈 내 헤라디아 리듬 속에 feel vibration It's so bad but it's same man 야심하리 밤에 타리 까불 타리 까이카리 바래 Party night 선장이 백호동을 울리면 외로움 우리 내 몸에 뒤와 함께 돌아갈 걸 It's so bad but it's hate me 야심하리 밤에 타리 까불 타리 까이 카리 바래 Take me on your way In the night 넌 마치 멍춤을 주네 In the night 넌 마치 멍춤을 주네 Oh.